POP's News.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65기 보도부장 김지훈 국원이 3월 25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65기 보도부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국원들의 축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원들의 실제 멘트를 청취하신 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훈아, 나 현아야, 생일 축하해. 우리 같이 보도부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힘들지만 으쌰으쌰 해봅시다. 화이팅! 안녕! 우리 최고의 보도부장 지훈아, 너랑 하는 게 많아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오늘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지훈아,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매사 똑부러지는 우리 우수저 지훈이 오늘 하루 제일 행복하게 보내. 귀여운 지훈아, 생일 축하해. 너랑 같이 협세해서 너무 좋아. 우리 앞으로도 화이팅하자. 우리 감자, 생일 축하해. 넌 정말 귀여워. 진짜 생일 축하해 우리 지훈이. 감자대장 화이팅. 비오는 날 나랑 같이 우산 쓰고 흡수 촬영 갔던 지윤아, 너무 생일 축하해.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고, 너무 귀엽다 너. 안녕.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감자 지윤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내일 첫 애들랑 너의 생일이 같은 날이지만 너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길 바래. 지윤아, 생일 축하해. 올해는 삼성이 가을 야구를 꼭 가길 바랄게. 지윤아, 생일 축하해.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가방 많이 놀러와. 사랑하는 지윤아,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해. 우리 앞으로 더 재밌는 추억 많이 쌓자. 와, 지윤이 이제 사과대도 아니어서 만날 날 많지 않을 텐데 우리 그래도 부장들끼리 열심히 해보자. 생일 축하해. 김지윤 국원, 모쪼록 향후 곤란과 역경을 방송국과 함께 이겨나가며 행복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일의 김지윤, 담당의 한대방송국 65기 전국원, 진행의 김준영이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